just another boy, just another boy, I'm just another boy, boy, boy. Just another boy, just another boy, I'm just another boy, boy. Punchline 날 자극하지는 마 막 나가니까 소화 emergency 나는 구급차 하필을 막지 마라 119 상관없어 난 어떻게 보이던지 I don't care no more 어려도 that's all I know 날 욕해도 좋아 it's alright 너가 원한다면 I'll show you, show you 나 오늘 미치겠어 나 미치겠어 주체가 안 되는 오늘 밤 거칠게 Okay, 나 겁 없는 boy 놀 땐 놀 줄 아는 boy 뭐만 했다면 날 따라가고 난리 타고난 boy 낮보단 밤에 더 핫해 날 믿고 내게 합해 누가 더 따지게요 완전의 아이콘 무대 위나 사람들 와 사이코 뒤통수 제대로 때리는 랩에 터지는 텐션 W박 and Christopher 바람을 가르며 휘저어 내가 눈 돌아가며 어킬 태클 걸어봤자 결국 삐끗나 상관없어 난 어떻게 보이던지 Boy.